이 시간에는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후대들을 위하여. 잠찬 구슬 따 즐겁게 바치는 나 사랑이라니 저흙의 미래라니 아이들의 웃음이라니 함께 웃어라 활짝 뛰어라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산으로 바다로 가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 세상에서 제일 저와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